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일방적인 성경 해설을 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사전에 어제 토요일날 알려드린 것처럼 사전에 성경 구절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알려드리겠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도 두 번의 독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 결론이 아니라는 것 제가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설교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묵상의 주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중생, 거듭남. 많이 들으셨죠? 뭡니까? 거듭남이 무엇이죠? 중생이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교의 대표로 나옵니다. 유대교의 대표. 이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거듭남은 매우 중요하죠. 거듭남,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의미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의미, 그 새로운 존재는 누구를 닮은 존재를 말하는 걸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거북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약간 조금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파가 이 용어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파의 여러 세 분파가 있습니다. 네. 세 일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옥수라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 기쁜 소식 선교에 막 되게 많이 붙어 있지요. 예. 박옥수라는 자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팔렸대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책을 읽으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박옥수뿐만이 아니라 구원파는 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날, 자신이 거듭난 날,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기성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아주 강력하게 물어보죠.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나요? 언제 거듭나셨나요? 네, 생각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죠. 예. 예, 아주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정은 뭐냐면은 당신은 언제 거듭났느냐라는 것, 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면 기성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머뭇거리게 되죠. 내가 거듭났나? 서부터 해서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 라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 우리의 이해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거듭남이라는 것, 그것은요 분명히 육신적인 출생, 이 육신적인 출생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출생이 정확한 시점을 아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육생의 출생처럼 거듭남의 시점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말하는 이 구원파의 질문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도될 경우가 많죠. 여러분 구원파는요 거듭남의 시점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죄사함 받았음을 깨달은 순간으로 설명합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깨달은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는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은 죄, 지을 죄 모두 용서받았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거듭남이 그것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시죠. 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이라고 말하죠. 거듭난다, 다시 난다 라고 번역된 단어 아노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다른 의미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성경 버전 한번 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두 의미는 맥락에 따라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 같은 단어를 쓰지만 어떨 때는 다시라는 의미로, 어떨 때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표현을 다시 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로 그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를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니고데모는 즉시로 다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죠. 내가 위로부터라고 말한 거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에 정확히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재차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때때로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에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당시에 서민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요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유대 역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역사서에 등장을 한다니 굉장히 유력한 가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니고데모 가문은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 대화했던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것.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말까지 해줍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그래서 1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도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부자이고 학자이고 지도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부자이고 지식인이고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가서 배우고자 했던 사람. 하지만 체면이 있어서 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간 사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높이죠. 선생님 하고 칭찬을 건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즉시로 그의 마음의 질문을 읽어내시죠. 니고데모가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읽었잖아요. 니고데모가 알고 싶었던 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역에 다시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위로나는 것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다시로 한글로 번역해야 되니까 다시로 번역했지만 이건 위로부터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위로부터라고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너가 이해하고 있는 다시, 너 다시로 이해했지? 그래, 그 다시라고 한다면 이 의미일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물에서 태어나는 건 뭘까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 못했으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요? 니고데모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궁금한 것 바로 질문하는 사람이죠. 지극히 가난한 예수라고 해도 자기가 배울 게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이죠. 궁금해서 찾아가서 묻는 사람입니다. 물이 의미를 몰랐다면 다시 물었을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이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물에서 났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여러분, 우리 생일을 뭐라고 표현하죠? 생일을 다른 말로? 귀빠진 날, 이런 겁니다. 생일을 귀빠진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태어남을 물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어머니 양주에서 태어난 육신의 출생으로 바로 이해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구, 문구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물에서 태어난 것은 맞는 거죠. 자, 우리는 존재 물이니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네가 다시라고 이해했지? 좋다, 다시라고 할 때 그러면 이번엔 무엇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라고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코를 통해서 들어온 생명의 기운, 그것은 인간을 가장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원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네가 다시라고 이해했다면, 다시의 의미는 뭐냐면 넌 태어났으니 이번엔 뭐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의미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가 위로부터,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위로부터 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육으로 나지 않고 영으로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모든 존재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시 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죠. 죄사함 받았으니 너는 모든 죄를 죄에서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는 구원파적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위로부터 나는 것, 에덴 동산에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두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발견해내는 것, 즉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얻게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삶, 이게 거듭남의 삶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의 삶인 거죠.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여기 사람이 있다고, 여기 직업이 없으면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고, 그를 살게 해야 된다고 함께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동물들도 삶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함께 외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셨던 가장 하나님다운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의 모습을 닮아라고 하셨던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우린 이미 태어났으니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다시로, 아노센을 다시로 이해한다 해도 위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요청인 겁니다. 그렇게 영으로 난 사람은요, 참으로 바람처럼 자유롭게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한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람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온 세계 가운데 깨어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모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돌아보는 게 영으로 난 사람의 모습, 영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말해요, 죄사함 받았음을 깨닫는 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있으면 구원파의 질문에 우리는 탁 막히죠.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요, 거듭남은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수납해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아까 은임 자매님 말씀 따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 되는 거죠. 언제 죄사함 받았냐, 이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그런 논리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꺼이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계속 요청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계속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죄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의 묵상들을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들을 함께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거둠의 기도, 말씀을 정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